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8 1959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가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직하신 오모님처럼 혁명의 한계를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는 항일열전의 나날과 세조국 건설의 나날에 모진 눈보라와 빗바람도 다 막아주시며 자신을 따뜻이 품에 안아 키워주신 김종숙 오모님. 만가지 소원도 다 헤아려보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시던 어머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그리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마음이 오리어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흠모예정으로 차넘치는 졸졸하면서도 웅신깊은 선율에 의해서 훌륭히 형상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초닥단의 낮은 음고에서 회고적으로 조용히 울리다가 둘째 악단에 이르러 높은 음고에서 줄줄하고 뜨겁게 울리면서 가사에 담겨진 사상적 내용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의 높은 시적 형상과 아름답고 거상하며 유순하고 참신한 선율, 형식의 간결성과 통속성을 하여 우리 시대 명곡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고향집 추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은동우 작사, 강초로 작곡인 노래 고향집 추억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 탄생 75대를 맞으며 주최 80일 1992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노래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못 잊을 추억의 감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흉상한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주체 흉령역 계승의 밝은 미래를 안아오신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흉령 업적을 앞들의 시냇물 소리, 다듬던 산나물 향기, 뒷산의 붉은 진달래, 들려주던 옛말 이야기, 밀림의 솔림소리, 쓰시던 나무의 글발과 같이 백두미룡 고향집과 그 주변의 곳곳에 흉룡 사적과 결부시켜 생동한 예술적 흉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흉상은 사색적이면서도 따뜻함과 졸졸함이 한껏 오려있는 노래의 손율 흉상에 의하여 더욱 생동한 정서적 화폭을 펼쳐보입니다. 중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된 노래의 손율은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대조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억의 정서 속에 안겨는 그윽하고 밝으며 졸졸하면서도 매력적인 손율 정서는 가사의 훌륭한 시 흉상과 결합되어 어머님의 정깊고 따스한 미소를 깊은 감동 속에 그려보게 합니다. 노래는 생동하면서도 소중성이 강한 시음악 흉상으로 하여 오늘도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의 노래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